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장군님은 전초선에 계시니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음아진 작곡인 노래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인민들의 자기 령도자에 대한 숭고한 그리움의 세계, 굳건한 믿음의 세계를 훌륭히 노래한 잊지 못할 명곡입니다. 가요에서는 우리의 자애로운 오보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운명은 반드시 수호된다는 절대적인 신념과 인민들을 위하여 언제나 바람세찬 전선길을 고르시는 아버지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와 신뢰의 감정을 깊은 감동 속에서 절절하게 노래하였습니다. 가사에서는 최전선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생활적이면서도 진실한 시 형상으로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사상적 내용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흘러넘치는 선율 형상으로 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연은 이처럼 깊은 사상적 내용과 그와 잘 어울리는 선율 형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즐겨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장군님의 행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석천 작사 박진국 작곡인 노래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인민의 기쁨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한없이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시대의 명작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자신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으시고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행복은 인민들의 밝은 웃음 속에 있다는 철학적인 해명을 통하여 가연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천출 위인의 고결한 인생관, 숭고한 행복관을 만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화소조로 된 노래의 가사가 담고 있는 사상 주제적 내용은 사색 깊은 서정적인 선율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한떨기 꽃을 보아도 하나의 노래를 들으시어도 언제나 인민의 기쁨을 생각하신 자애로운 오보이 김종일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을 끝없이 전하며 인민 사랑의 전설이 날마다 꽃피어나는 노동당 시대와 더불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울려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